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11 1부 시작합니다. 이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저는 정말 다이내믹 코리아란 말을 자주 쓰는데요. 네. 뭐하러 드라마를 보고, 응? 뭐하러 뭐 역사 드라마? 뭐가 됐건 뭐 우리나라 트렌드한 드라마 이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에? 왜요? 세상이 달려주잖아. 뭐를? 형제의 나냐? 왕자의 나냐? 아, 그거는 뭐, 현대그룹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 현대그룹 때도 정몽구 회장, 정주영 회장님께서 그랬다 해서, 자, 우리 누구죠? 저기한테 물려줬는데, 정몽원. 네, 정몽원 회장한테 물려줬는데, 또 첫째 아들이 또 난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다시 왕좌를 되찾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엔 네. 장남이 아니라 그렇죠. 이번에도 막내 아들이 마찬가지, 한 이게, 거고. 둘째 아들이 원래 이제 한국 쪽에 대한 갖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거를 해임을 시켰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아니 뭐할 말은 없지. 우리가 네. 뭐 떡이나 먹고 굴이나 먹는 건데, 굴이나 먹고 떡이나 먹는 건데, 이게 재밌잖아요. 말씀도 아직 네. 어눌하시다는 네. 94살 노부 노구를 이끌고 네. 나머지 형제들과 손잡고 갔어. 근데 네네. 말을 제대로 못해. 이게 뭐 무효됐다니 어쩌면 되는지. 네. 아이 나참이 세상 꼬라지가 어떠냐. 한마디로 쪽팔려 쪽팔려. 어쨌든 아직 간에 근데 둘째가 사실은 실권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모르죠. 이게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니까. 하여튼 요지경 나라인 것 같습니다. 요지경 나라.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오늘 뭐 98% 올라가고 뭐 왔다 떨어졌다 막 난리치고 있는데 그것도 웃기고요. 오늘 또 하나 정말 시장의 특징적으로 딱 이걸 보고 있어요. 불쏘시개 역할한 거. 네. 한미약품. 한미약품. 한미약품 딱 화려하게 불쏘시개 하고 나서 딴거 코스닥의 분위기를 흉켜달라고 그러더니 자기는 또 보합까지 내려왔어 지금요. 네. 그럼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장 상황 좀 전반적인 분위기 좀 확인하고 넘어가죠. 네, 시장에 대한 흐름, 지금 보게 되면 외국인에 대한 매도, 뭐, 크진 않습니다만은, 코스닥 기관, 코스닥 코스피 모두 이제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선물은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뭐, 적극적인 매도라기보다는 관망. 그동안에 이제, 지금 적극적으로 매도를 해왔던 금융 투자가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이제 관망하고 있습니다. 네. 매수 매도 없이, 지금 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기관은 146억 매수인데 역시 연기금이 어제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연기금이 구원투수 역할을 했죠. 90 넘어서 이제 자금 집행에 대한 얘기가 돌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기관이 어쨌든 간에 또뭐 거래소에서는 뭐 기관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관망하는 심리에 대한 쪽이 좀 팽배하다. FOMC 결과에 대한 쪽을 좀 기다리는 상황 뭐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급 상황도 제가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어저께 이제 외국인이 엄청나게 또 코스피에 1200 이상 팔았고요. 상대적으로 어저께는 외국인에 파는 것을 연기금이 차곡차곡 다 받아줬어요. 특히 네. 연기금은 최근에 산 거를 보면 자동차 주식 뭐 꾸준히 샀고요. 그리고 일부 좀 많이 떨어진 것도 사고. 물론 거기서 수익률 게임차에서 뭐잘 나가고 있는 것도 계속 사고. 그래서 네. 구분 없이 막 사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연기금은 오늘 매수가 좀 상당히 좀 코스피 기준으로 줄어들어 있고요. 외국인은 200원 매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어떻게 샀지만은요, 오늘은 반대로 좀 팔고 있고요. 연기금은 오늘 소폭이나마 순매수하면서 어떤 분위기 상으로서는 외국인이 팔고 연기금 사는 그런 어떤 힘의 어떤 균형 이런 쪽에서 종목별로의 어떤 싸움이 여기저기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오늘 시장의 어떤 테마, 시장의 특징으로 보면 어떤 저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딱 벌써 쓰셨는데요. 저는 나이스 평가 정보 같아요. 나이스 나이스 평가 정보. 영어로 쓰는 나이스 있잖아요. 저는 이제 헷갈려서 나이스 정보 한국말 나이스 영어로 쓰는 나이스 평가 정보. 네. 그 이성원 대표가 얘기 많이 했던 건 나이스 평가 정보잖아요. 네. 이게 왜냐면 이성원 대표가 누가 됐건 핀테크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특히 수액 네. 주주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우리가 알기 저르게 신용 정보 조회 들어가잖아요. 네. 그 네. 껀껀이 뭔가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이요. 네. 그래서 나이스 평가 정보 이런 거는 얘기했는데요. 오늘 나이스 평가 정보가 훅 올라가고요. 다른 뭐 신용 정보 회사도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것밖에 안 보는데 다른 신용 정보 그런 것도 또 있어요? 오늘요? 뭐 관련돼서? 한신평이 나이스 평가 정보가 된 거기 때문에. 네, 예. 지금 다른 이게 대표 회사는 회사겠네, 그럼. 이게 대표 회사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네, 그리고 또 올라가는 거는 이제 다 100%짜리라서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오늘 보면, 제이 콘텐츠리도 올라가잖아요. 제이 콘텐츠, 그것도 또 지자랑하려고 또 슬쩍 끼어드는 거고요. 쇼박스도 40%네. 아, 교수님, 오늘 강의가 우리가 너무 웃긴 얘기 하지 마세요. 저희가 오늘 네. 녹화를 3개나 해야 돼요, 이따가. 아, 그렇군요. 저녁까지 4시부터 밤 네. 9시, 10시까지 녹화를 새겨야 되는데 힘을 빼지 마세요. 네. 자랑질 그만하시고요. 네. 저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올라가는 거가 있는데 어제 급등 오늘도 기어 올라가는 게 있는데 올랐다 떨어졌다는데 100%째라서 말을 안 하는데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윈도우 10 관련주들 있죠? 네. 매매하시는 건 자유죠?

바이오, 바이로메드도 지금 100%인데 예전 네. 10년 전에 코미팜이 바이로메드였어요. 그때 당시에 코미녹스 그 항암제 만들었다 그래갖고 근데 아직도 그 제품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농담삼아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전장에도 도대체 저게 뭐 하는 짓이냐. 대표가 사퇴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고. 누가? 대표가 코미팜 대표가 그런 일이 있었어? 예, 예. 그래서 이제 100%짜리 회사야? 예, 예. 대표가 네. 그렇게 그런 그 하길래 사람들이 거의 롯데그룹이네. 롯데보다 더하죠. 네. 메소드 연기 중이라고 지금. 어? 메소드 연기 중이라고. 그 연기 중이라고. 아 요즘에 그 TV 프로에 있어요. 이것은 메소드입니다 하고 하는 그 프로가 있거든요. 어, 근데 어. 메소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네.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쨌든 간에 네. 대안 없이 뭐 대표가 못 해먹겠다고 그만두겠다고 두주들한테 그치. 편지 달리고 하루 만에 어 그만 그 없었던 걸 번복하고. 드라마 진짜 얘기예요? 진짜 얘기예요. 이 회사가? 100%짜리 네. 회사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좀 보기 어려운 그런 행태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니 멋쩍이 했다가 아들 잘려버려야 되고 자기가 했다가 다 아버지를 잘려버리는 그런 나라 그 회사도 있는데 뭐 똑같은 회사네 내가.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요? 어쨌든 그래도 아들 아버지가 아들한테 다 어쨌든간에 그 어차피 갈 거잖아요. 어차피 갈 건데 누구한테가 좀 더 가느냐, 그다음에 순서가 조금 빨라지느냐 아, 그 차이 뿐이지. 몰라, 하여튼 내가 뭐 똑같아. 네. 그렇죠. 이거 지금 코미팜 네. 이런 네. 아 얘기도 하지 말고 네. 100%짜리 네. 짜증나네. 예. 격이 떨어져 방송에 네. 격이 떨어지니까 코미팜은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코미팜은 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 상황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약 바이오가 어떤 네. 이런 스토리가 있다더라, 뭐가 나온다더라, 이런 거에 너무 여러분들이 현혹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네. 전에 상반기에 제약 바이오 장이 좋았던 건 뭐냐면 주도 업종이 나타났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네. 1등주를 잡으나 2등주를 잡으나 3등주를 잡으나 모두가 같이 수익이 났어요. 물론 수익률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네. 그런데 그런 제 주도 업종의 자리를 내어주게 되면요 네. 괜히 어설픈 정보 잡았다가는 오히려 더 거꾸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뭐 화장품과 제약 바이오의 경우에는 일단 진짜 압축에 압축을 해서 확실히 좀 내용이 있고 실적 네. 나오고 네. 그런 종목들만 건드려야지 어설픈 종목 건드리시면 정말 큰일 나니까 이건 제가 좀 신신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궁금해. 어? 지금 오늘 잘 나가고 있는 종목들이 뭐란 얘기예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사물 인터넷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물 인터넷? 네. 사물 인터넷은 엔텔스야?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일단은 이거 제가 한번 화면 좀 잡아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업종과 그거에 대해서 컨비션을 가지려면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을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브란토 스마트홈이라고 해서 제품이 나온 건데 보시게 되면 이 안에 카메라가 있어요. 네. 그 안에 카메라가 360도 돌아갑니다. 네. 좌우로 한 바퀴 돌아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고 네. 이 안에서도 그 위 아래로 네. 자유자재로 네. 어떤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네.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스마트폰 당연히 보시게 되면은 이거 도락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열게 되면은 이것이 네. 내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되면서 네. 아 이제 문 닫아 있구나 시원에 네. 대한 부분들도 네. 나오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내용도 뭐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개 심심하지 말라고 네. 이렇게 텔레비전도 켜주고 독TV 켜주는 거네. 네. 독TV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지금 네. 이 안에서 네. 에어컨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이름이 뭐야? 그 브란토 스마트홈인데 정확한 이름은 이제 여기서 이제 얼마 이게? 예. 이게 지금 얼마 안 비싼 거야 여기서 지금 이게 얼마더라? 아니, 2-300불 하나? 아니요, 그 거기까지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렇게 비싸지도 않으면서 네. 지금 보니까 쇼핑 즉 배송이 올해 12월 때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이거 네. 사라는 게 아니라 네. 아 사물 인터넷은 진짜 해외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네.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네.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여러분들 올레 KT 광고를 보시게 되면은 뭐가 나오죠? 5G 기가 네. 인터넷 그렇죠.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K텔레콤 내부에서도 사물 네. 인터넷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 그 미래 통신문인가요? 네. 요즘에 이름이 하도 바뀌어 갖고 네, 바뀌어서 아무튼 네. 거기서 이제 그 통신사로 하여금 네. 그 휴대폰 가입자 수만 통보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사물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수도 이제 매달 통보를 하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즉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푸시를 하는 거네 이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KT도 그렇고 SK텔레콤도 그렇고 네. 각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네.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제약 바이오들은 이어서 사물 인터넷이 올 하반기 우리 시장을 주도할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여기서 잠깐만요. 아, 나 오늘 그 네. 근데 이 브란토스 잠깐만요. 네네. 김성모장한테 실망했어. 왜요? 나는 처음 봤거든요, 저거. 네. 그래서 아, 2-300불 하지 않아야 했더니 그 정도 안 될 거라 그랬죠. 200, 300불이야. 제 말 딱 잡으세요. 제 화면 잡으세요. 299을 제가 딱 맞추잖아요. 네, 여기 네. 보게 되면 네, 이게 뭐냐면 299는 제가 쓱 봤거든요. 네. 이거 똑같은 거 있죠. 샤오미에서 79불 99센트 팔아요. 네. 요 시스템에 갖고. 그러니까 문 열고 뭐 그 네. 시큐리티하고 카메라 있고 뭐 에어컨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샤오미 그래서 못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샤오미 에어컨도 샤오미 에어컨을 사야 되는 거고 샤오미 TV를 사야 되는 거고. 아니 근데 안드로이드만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안드로이드가 되는 제품. 그건 당근이죠. 제품을 사야지 이게 의미가 네, 있는 건데 당근이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가장 큰 문제는 이거야. 이거라고 좀 화면 이거 한번 잡아주세요. 이거를 잡아주세요. 우리 교수님 화면 네. 이성훈 교수. 여기 이제 지금 트라이 360도 그 카메라잖아요. 네. 보게 되면 네. 이거 네. 가뜩이나 해킹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시끄러운데 네. 남의 집도 그냥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지멋대로지. 그렇잖아요. 네. 해킹은 범죄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 예. 네. 범죄 아니라 말씀하셨잖아. 국가 보안이지. 아니 해킹은 범죄는 아니라 했어. 네. 감청이 아니라 했잖아.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면... 어떻게 얘기했잖아. 저거를 실제로 보면 걸리겠는데 네. 지나서 녹화해서 보면 법이 안 걸린대. 아, 녹화해서 보면 디테일이 없구만. 디테일이 없어. 어떻게 그 말씀하셨잖아. 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상황에 대한 쪽이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됐는데 이게 아마 해킹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일단 눈가리가 들어간다라는 거. 카메라도 그러면 MC넥스. 아 근데 두 분한테 실망했어. 삼성전기. 아 그 아 그건 그걸 떠나서 네. 갑자기 딴 얘기 하나 잠깐 해드리면 오늘 중구난방이 네. 되는데.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듀얼 카메라. 네. 뭐라 그러지? 듀얼 렌즈? 카메라. 듀얼 렌즈. 듀얼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메라 두 개 들어가고 네. 3D 가는 거. 그거 뭐라 그랬어요? 듀얼 카메라요. 이거 듀얼 카메라 그 용도 네. 까먹었는데, 네. 이번에 애플 아이폰 6 플러스에서 안 나온답니다. 안 나온대요? 네. 안 나올 가능성 크고요. 네. 빨라 2017년 얘기하네요. 네, 그 미국에서 하는 얘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IT 관련된 애들은 속보로 전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그 엄청 올린대요. 네. 그래갖고 LG 노트, 화상 엄청 올린대요. 그래서 LG 노트가 좋아질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잠깐만 화면 한번 제가 오늘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그래도 저 카메라는 그래서 전 렌즈로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얘기 하면 자꾸 저보러 저거 얘기하는데 뭐 애플 빠다 그러는데 저는 애플이고 삼성은 아무 상관 없어요. 그냥 전 객관적으로 얘기할 뿐인데요. 오늘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 또 관심 있게 보는 게 있어요. 네. 그 모토로라에서 신제품 나왔잖아요, 오늘이요. 네네. 그거 아시죠? 모토 X랑 이거 제 거 오늘 그래서 번역 오늘 또 누가 또 이런 건 벌써 열심히 쓰는 블로거 있잖아요. 제하면 적으세요. 그 블로거 했는데 모토 G랑 모토 X의 세컨드 버전이 나왔어요. 네, 세컨드 버전 나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모토 G는요, 190달러가 안 돼요. 180달러고요. 모토 X가 300달러, 350달러 정도 레벨이 근데요. 이게 보면 요 350달러 요 모토 X짜리요. 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스타일은 좀 비싼 거, 플레이는 싼 건데 이게 스타일이 뭐 3기가 4기가에다가 이게 그 뭐 2,100만 화소 뭐 이런 거 있죠. 네. 예, 그런 거더라고. 모토 G 190짜리가 1,600만 화소 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지금 삼성 갤럭시 S6급 급이라는 거야. 가격은 400불에서 600, 뭐 300불까지 싸다. 요거 하는 건데 이게 보면 지금 가성비 최고라는 거 제품이 나왔다고 오늘 1 플러스 말이에요. 2가 또 판왕이 되면. 아, 그래서 1 플러스 2 급이라는 거 지금 여기 네. 모토 X가요. 그래서 네. 모토 X 요 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존을 통해서 금방 살 수 있다. 바로 오늘부터 살 수 있다 그러거든요. 네.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하여튼 그 가격이 하여튼 전체적으로 중저가급으로 가격대가 내려왔다 지금. 품질은 고품질인데 중저가급으로 내려왔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말이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것도 어떻게 좋아요? 요즘 J 콘텐츠들이 좋다고만 날리셨잖아 아까 벌써. 네. 네. 일단 아까 3모니터넷 잠깐 한 번 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물 인터넷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카메라는 이제 기본으로 이제 들어가야겠죠. 네네. 그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들 카메라고 그다음에 통신을 빼낼 수가 없고요. 네. 통신 장비 업체들 네. 그리고 클라우딩. 네. 저는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지금 오늘도 더존 비전 이런 종목이 치고 나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SK CNC 다우 기술 같은 종목이 클라우드 관련 주자 네. 이런 종목들이 조금 주도 업종으로 오늘 지금 시장을 좀 이끌어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관련해서 그리고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네. 그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한번 좀 지켜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LG전자가 오늘 반등하잖아요. 네. 근데 어제 우리 집에도 그 지펠 냉장고가 망가져갖고 쿰프레시아 망가져서 수리됐어요. 겨울이라서, 여름이라서 더운 거 아니야? 아니,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결혼할 때 그랬거든. 그래도 와이프가 이제 삼성 광고 쪽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